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함경남도의 여러 단위에 모셨습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어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며 부강 본영할 저국의 내일을 축복해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단천광산 기계공장과 단천시 돌산협동농장, 령대재배호흡사업소에 높이 모셔졌습니다. 흥상 청년 닭공장에는 우리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을 먹이시려고 헌신의 로고를 바치신 절세 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모자이크 벽화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됐습니다.